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00편의 말씀은 우리 시편 전체에서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하나님을 찬성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의 시편들입니다. 특별히 시편 100편은 예배 때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0편을 묵상하면서는 예배함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노래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공적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 오늘 같이 새벽에도 예배하고 주일날도 예배할 때도 해당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매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고백되고 또 때마다 고백되어지고, 특별히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러 나올 때이 시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 오는 자리,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지만,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고 무엇을 높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좀 깨달아가기 원합니다. 예, 100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건온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업이 좀잘 되면 기쁨으로 나아오고,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쁨으로 나아오고, 가정에서 좀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인상을 쓰고 슬프고 괴로운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최선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림이 기쁨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데 우리의 모습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광이고 축복인데,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인상 쓰고 나와서 또 괴로운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이 막꼭 나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나오래요. 특별히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예배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배 경배와 찬양을 맨 먼저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도 보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찬송할 때 기쁨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표정이 다 굳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찬송 우리가 두곡 하지만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첫 출발이에요. 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는 우리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대요. 목자가 된다는 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될 건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의 24편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가장 귀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예배의 과정이에요.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뭐하라? 알지어다. 이게 예배의 자리에서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소리를 듣고 세상을 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공급자, 보호자, 우리의 치유자,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여러분 예배마다 또 깨달으시고 고백하시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배불어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서 그 예배는 무엇으로 나아가는 거냐면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데요. 5절에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리고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쏟아붓게 돼요. 무엇 때문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 선하시다는 건 여러분 좋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상황에 우리를 두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선하시게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하게 되어져요? 감사하고 찬송하게 돼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것을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실 것들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예배에서 어떤 고백으로 찬송과 감사가 고백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건 변함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뭐 한다고요? 변함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분명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배가 끝날 때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며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일간 또 부흥회를 준비시키셨어요. 여러분, 부흥회 오늘 저녁에 오실 때 찬송과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흥회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부흥회가 끝나고 돌아갈 때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시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고 찬성하며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시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변함없다. 이런 고백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자꾸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시편의 말씀도 그렇고 주일날 말씀도 그렇고 수요일날도 자꾸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자꾸 사람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 유익을 구하려고 예배를 자꾸 드리지 마세요.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와서 자꾸 나의 유익을 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배에서 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심지어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에게 그런 이야기 했대요. 어떤 예배가 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 예배의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자기 자녀에게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유익이 있는지 그러면서 목사님도 속상해 하시는 것 보고 저도 마음이 참 아팠어요. 내가 참 잘못 가르쳤다. 여러분, 예배가 무슨 내 유익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특권이고 영광이고 의무고 감사고 기쁨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이냐, 내가 원하는 예배에 어떤 말씀이 드려지느냐, 내가 예배가 내가 원하는 형식이냐는 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예배를 여러분 예전에 그 인터넷에서 어떤 목회자가 북한의 지하교회의 예배를 녹음해서 온 것들을 들었어요. 예, 그곳에서는 소리를 내며 찬송할 수도 없어요. 곡조를 낼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성도들이 다 불을 끄고요. 그곳에 모여가지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하면서 여러분 그곳에서 뭐 특별한 말씀도 없이 특별한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지에서 열악한 곳에서 도미니카나 아프리카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물론 갖추어져서 찬양도 있고 악기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예배가 내 마음에 드는 형식이다 아니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 때 어떤 유익을 얻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자기의 직업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빼앗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를 정하여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 예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를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즐거워하고 있는, 세상의 일 때문에가 아니라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는 예배인지, 우리가 예배 나와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예배에 나와서 여호와가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예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또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기쁨으로. 오늘 새벽마다 또 오늘 저녁마다 부흥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아야지 더 중요한데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지,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예배를 예배로 드리실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